철학자 헤겔이 말했습니다. 역사는 행복이 자라는 땅이 아니다. 역사 속에서 행복의 시기들은 공백으로 남아있다. 기록하지 않은 수많은 날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영화를 즐기며 평범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영화를 읽어주는 남자 권희윤입니다. 첫 번째 노래 띄워드릴게요. 드라마 또 오해영에 수록되어 있던 곡이죠. 사랑이 뭔데, 서현진, 유승우가 부릅니다. 나른한 햇살이 찾아들면 멍하니 창밖을 바라만 보다가 지난 생각 속에 잠겨 떠올리던 너 어디에서 무얼 하고 있을까 좋았던 기억에 혼자 웃다 무거운 추억에 또 망가질까 애써 태어난 척해도 읽힐 수밖에 없는 내 맘 내 맘 왜 이래 사랑이 뭔데 뭔데 내 맘이 왜 이래 가슴이 뛰네 뛰네 너의 달콤한 입술에 내 맘을 포개고 싶은데 Dream or dream of you A dream I'm kissing you 핑크빛 꽃잎이 날리고 따스한 바람에 그 바람을 불고 내게 전화 걸까 말까 언제부터 내게 빠졌던 걸까 어젯밤 꿈속에 고독하고 온종일 전화만 쳐다보는데 애써 무심한 척해도 긁힐 수밖에 없는 내 맘 내 맘 왜 이래 사랑이 뭔데 뭔데 내 맘이 왜 이래 가슴이 뛰네 뛰네 너의 달콤한 입술에 내 맘을 포개고 싶은데 Dream or dream of you O형의 사랑이 뭔데였습니다. 드라마 주인공으로 출연했던 서현진 씨가 함께 부른 듀엣곡인데요. 이 노래를 들으니까 또 O형의 한 장면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갑니다. 서현진 씨의 연기가 아주 일품이었던 드라마였습니다. 못 보신 분들 있으시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 영화 라인업입니다. 첫 번째 영화 더 웨이브. 아, 시속 600km의 쓰나미. 생존 대피 시간 단 10분. 북유럽을 덮친 사상 최악의 재난 실화. 기다려, 아빠가 꼭 구해줄게. 피오르드의 지진 통제 센터에서 근무하는 지질 연구원 크리스찬은 회사를 관두고 가족과 함께 큰 도시로 이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사를 앞두고 계속되는 산사태 징후에 극도로 예민해지는데 동료들은 데이터 오류일 뿐이라고 그를 안심시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땅속 깊은 곳으로부터 수축 균열이 시작되고 수십만 세제곱미터의 산사태와 함께 시속 600km의 속도로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생존을 위한 대피 시간은 단 10분. 10분 내에 해발 80m 이상의 높은 곳으로 대피하지 않으면 모두가 죽게 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크리스찬은 과연 가족을 무사히 구할 수 있을까요? 로아 우타우 감독의 작품이고요. 장르는 액션 드라마입니다. 주연으로는 크리스토퍼 조너, 아니달 토르프, 조나스 호프, 오프테브로, 에디트 하겐루드, 산드레 등이 있습니다. 7월 13일 개봉됩니다. 두 번째 영화는 데몰리션입니다. 슬프게도 그녀가 죽었는데 괴롭거나 속상하지도 않아요.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은 성공한 투자분석가 데이비스인 제이크 질레날. 다음날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한 그를 보고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데이비스는 점차 무너져갑니다. 편지를 보고 울었어요. 혹 얘기할 사람은 있나요? 아내를 잃은 날 망가진 병원 자판기에서 돈을 잃은 데이비스는 항의 편지에 누구에게도 말 못할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는데요. 어느 날 새벽 2시 고객센터 직원 캐런 나오미 와츠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뭔가를 고치려면 전부 분해한 다음 중요한 게 뭔지 알아내야 돼. 캐런과 그의 아들 크리스를 만나면서부터 출근도 하지 않은 채 마음 가는 대로 도시를 헤매던 데이비스는 마치 자신의 속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망가진 냉장고와 컴퓨터 등을 조각조각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끝내 아내와의 추억이 남아있는 집을 분해하기로 하기에 이릅니다. 제40회 토론토 국제영화제 개막작, 마음을 툭 건드리는 웰메이드 영화 탄생, 제86 아카데미 6개 부문 노미네이트, 3개 부분 수상에 빛나는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과 제87회 아카데미 2개 부분 노미네이트된 와일드로 아카데미의 주목을 받은 장 마크 발레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데몰리션은 지난 제40회 토론토 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돼 화제를 모았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잃은 후 사소한 삶을 들여다보게 되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담은 데몰리션은 살아가면서 한 번쯤 상실을 경험한 적 있는 모든 이들의 공감대를 사로잡으며 치유의 메시지를 선사합니다. 아내를 잃고 상실에 빠진 데이비스 역은 브록백 마운틴으로 제59회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 남우조연상을 수상하고 투머로우, 러브 앤 드럭스, 소스코드, 나이트크롤러, 에버레스트, 사우스포 등을 통해 압도적인 연기를 펼친 배우 제이크 질레날이 맡아 강렬한 존재감을 발휘했습니다. 또한 킹콩, 다이애나, 버드맨, 더 임파서블, 인서전트 등 수많은 작품에서 아름다운 미모와 탁월한 연기력으로 관객들의 사랑을 받은 연기파 여신 나오미 와츠가 극중 데이비스의 상실에 공감하는 여자 캐런 역을 맡아 깊이 있는 감정 연기를 선보이는데요. 여기에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차기 주인공 후보, 최종 6인에 올라 헐리우드의 주목을 한 몸에 받은 신예 유다 루이스가 캐런의 아들 크리스 역으로 신선한 매력을 발산합니다. 할리우드 최고의 실력파 감독과 배우들의 만남으로 2016년 가장 기대되는 웰메이드 영화의 탄생을 알리는 데몰리션이 올 겨울 관객들의 메마른 마음을 어루만질 것으로 기대돼 올 겨울 관객들의 메마른 마음을 어루만질 것으로 기대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7월 13일 개봉합니다. 두 번째 노래 들어볼까요? 드라마 또 오해영의 또 다른 수록곡입니다. 로이킴이 부릅니다. 어쩌면 나. 바보처럼 내 품으로 날아들어온 새 같아요. 그 눈가엔 슬픔이 고였지. 언제나 그대의 상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서 어떤 말도 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댄 바람처럼 내 마음을 흐트러뜨리지만 어쩌면 나 아주 로이킴 씨의 감미로운 목소리로 많은 여성의 심금을 울렸던 OST 어쩌면 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영화는 더 쉘로우스입니다. 해변까지 200m, 초속 11.3m의 추격, 극한의 생존 게임이 시작된다. 멕시코의 숨겨진 보석 같은 해변 파라다이스. 이곳을 찾은 의대생 낸시는 서핑을 즐기던 중 무언가의 습격으로 부상을 입고 근처의 작은 암초로 겨우 피신합니다. 그녀가 올라선 암초로부터 해변까지는 고작 200m. 소리를 지르면 닿을 가까울 거리지만 바다 밑에는 초속 11.3m로 움직이는 거대한 상어가 맴돌고 있습니다. 만조가 되면 암초는 물에 잠겨 그놈의 영역이 됩니다. 극한의 상황, 오직 생존을 위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자우메 세라 감독의 작품이고요. 주연은 블레이크 라이블리, 오스카 자이나마입니다. 7월 13일 개봉합니다. 다음 소개시켜드릴 영화는 한국 영화인데요. 제목은 트릭입니다. 한때 불량식품 고발 특종을 단독으로 보도해 보도국 최고의 스타 PD로 명성을 쌓던 석진. 하지만 고발 내용이 오보로 판명나고 재판에서도 불량식품 제조사에 무죄로 판결나면서 한순간에 PD 자리를 빼앗기게 됩니다. 몇 년 후 교양국 PD로 복직한 그는 방송국에 새로 부임한 낙하선 사장에게 은밀한 제안을 받게 되는데요. 창삭 특집 다큐멘터리로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은 도준과 영애 부부의 병상일기를 촬영해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면 국장 자리를 받기로 한 것입니다. 다큐멘터리 방영 후 도준과 영애의 스토리는 전 국민의 마음을 울리게 되고 폭발적인 인기와 높은 시청률을 얻게 됩니다. 한편 도준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고 예민해지면서 촬영에 거부감을 갖기 시작하는데요. 이로 인해 석진은 프로그램 촬영 중단 위기를 맞게 됩니다. 결국 그는 시청률을 위해 도준의 임종 장면을 촬영하기로 결심하고 영애에게 거부할 수 없는 악마의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시청률 대 리얼리티, 끊이지 않는 방송과 조작 논란, 더 테러 라이프, 나이트 크롤러를 잇는 방송가의 이면을 다룬 영화 트릭, 휴먼 다큐멘터리 PD 석진과 도준의 아내 영애가 명예와 돈을 위해 시한부 환자 도준을 놓고 은밀한 거래를 하는 대국민 시청률 조작 프로젝트 트릭은 그동안 여러 차례 의문이 제기되며 뉴스화됐던 방송 조작 파문의 논란을 담고 있어 관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최근 리얼리티성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얻으며 많은 프로그램들이 기획되고 방송되고 있는 가운데 더욱 자극적인 상황과 시청률을 위해 실제 상황이 아닌 설정과 연출로 방송을 조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영화 트릭 속에서는 쓰레기 만두 사건을 고발해 전 국민적 화제를 이끌어내 그야말로 만두 파동의 시발점이 되는 방송을 내보냈지만 오보였다는 결론이 나며 방송가에서 매장됐던 PD가 시한부 환자와 그를 돌보는 부인의 일상을 담은 휴먼 다큐멘터리 병상일기로 재기를 노린다는 스토리를 담고 있어 시청자들이 몰랐던 방송의 이면을 생생하게 파헤칠 예정이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불거진 오디션 프로그램의 점수 조작과 악마의 편집 논란의 찬반 여론부터 시작해 휴먼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출연자 조작 논란, 먹거리 고발에 대한 뜨거운 논쟁, 그리고 영화 속에서도 등장하는 쓰레기 만두 파동 등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일수록 이 같은 방송과 조작 논란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영화 트릭은 그동안 방송과에서 쉬쉬하며 떠돌던 휴먼 다큐멘터리를 둘러싼 어두운 이면을 파헤침과 동시에 한 방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전 시청자들을 움직일 수 있는 등의 자극적인 대사가 등장, 시청률을 위해 리얼리티는 안중에도 없는 방송국의 충격적인 실체를 고발하며 관객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킵니다. 테러범과의 전화통화를 독점 생중계하는 국민 앵커의 뉴스를 긴장감 넘치게 그린 더 테러 라이브와 돈이 되는 뉴스 특종을 잡기 위해 무슨 일이라도 벌이는 일명 나이트크롤러를 생생하게 담은 나이트크롤러 등 최근 개봉해 극장가에 화제를 몰고 온 방송과의 이면을 담은 영화들처럼 카메라 뒤 진실을 밝혀줄 영화 트릭은 7월 관객들에게 공개, 신선한 충격을 안겨줄 예정입니다. 이창렬 감독의 작품이고요. 주연으로는 이정진, 김태훈, 강혜원 등이 출연합니다. 7월 13일 개봉입니다. 드라마 또 오해영의 다른 수록곡 보내드립니다. 정승환이 부릅니다. 너였다면. 왜 너에게 그렇게 어려운지 애를 쓰는 나를 제대로 봐주는 게 너 하나의 이토록 아플 수 있음에 놀라곤 해. 고단했던 하루 나는 꿈을 꿔도 아파. 너였다면 어떨 것 같아. 이런 미친 날들이 내 하루가 되면 말야. 너도 나만큼 혼자 웃어져 본다면 알게 될까. 가슴이 터질 듯 날 가득 채운 통증과 얼마나 사는 모든 게 두려워져.

속에 내 틀림없이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 주님의 영광 내 삶을 통해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 이번 주 여러분께 읽어드릴 영화는 한국에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몰았던 누적 관객수가 660만 이상이 됐던 영화입니다. 곡성입니다. 또 하나 새로운 소식이 있는데요. 이번 주부터 여러분과 함께할 게스트 DJ 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영화를 읽어주는 남자라면 이분은 영화를 함께 봐주는 남자라고 본인을 소개하시는데요. K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 함께 봐주는 남자 K입니다. 멋진 이름을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네네. 영화를 함께 봐주는 남자라고 본인 소개를 하셨는데 네. 진짜로 영화를 함께 봐주시나요? 아, 예, 그럼요. 물론이죠. 언제나 연락만 주시면 그 누구라도 함께 봐드립니다. 그 누구라 하면 정말 그 누구라도 다 함께 봐주시나요? 아, 아니요. 남성분은 제외. 아. 여자분들은 다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럼요. 여성분들은 연령 제한 없이 위로 10살까지는 커버가 가능합니다. 지금 K씨가 30대 중반으로 알고 있는데 40 중반까지? 아, 네. 네. 예, 마흔 중반까지 계신 여성분들 혹시 영화가 보고 싶으신데 영화를 함께 보실 수 없는 분들이 있으시면 저희 방송국으로 연락 주시면 K씨와 영화를 함께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속 지키셔야 돼요. 아유, 제가 감사하죠. 예, K씨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저희가 전화번호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연락은 저에게 주시면 저희가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할 영화가 함께 읽어드릴 영화가 곡성이라고 소개를 하셨는데 아 제가 했죠 소개를 네. 곡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감독이 어떤 분이셨죠? 네, 나홍진 감독이고요. 네, 네, 그 추격자로 유명한 감독이죠. 아, 추격자 2008년도 작품이죠. 네, 네. 아, 그 감독님이 그 감독님이시군요. 네, 그 후로 뭐 네. 약탈자들 황해를 또 찍으셨고요. 아. 대부분 스릴러를 찍으셨네요. 네네, 스릴러를 좋아하시는 감독님이신 것 같습니다. 특이하게 곡성은 사실 장르가 스릴러라고 보기엔 좀 그렇죠? 네, 오컬트적인 요소가 많아서 그냥 단순 스릴러라고 하기에는 조금 네 그렇죠. 새로운 장르 도전을 하셨군요. 네. 또 이번 나홍진 감독의 곡성이란 영화가 네. 제작 투자 배급에 있어서도 기존 한국의 영화들하고는 다른 이력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한국 회사가 아닌 그 20세기 폭스사에서 제작 배급 투자를 맡았어요 이번에. 아, 모든 투자를. 네. 모든 제작 투자 배급을 20세기 폭스사. 네. 첫 한국 영화죠. 모든 걸 맡은. 혹시 루퍼트 머독 씨에게 승인은 받고? 받았으니까 네. 네, 했겠죠. 대단한 작품이네요. 네, 그렇죠. 그런 걸 이걸로 보면은 예, 상당히. 그럼 이거를 시작으로 다른 영화들도 한국에서 또 모두 제작 투자 배급이 헐리우드에서 가능해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겠네요. 네, 워너브라더스 쪽에서도 뭐 한 분 뭐 한국인 한 분을 섭외해서 지금 밀정 뭐 이런 영화들을 지금 네,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저도 들었던 것 같아요. 워너 프로덕션에서 워너 브라더스에서 워너 프로덕션이라고 로컬 프로덕션을 네네네네. 시작을 하고 한국인 대표를 영입해서 네네 그렇죠. 제작비는 그 밀정이라는 영화가 한 100억 정도 투자된다고 하는데요. 네네. 곡성은 한 80억이었죠. 순 제작비가. 네. 맞아 80억. 네. 네. 헐리우드 영화에 비해서는 제작비가 뭐 큰 건 아니지만 한국 시장을 대비해봤을 때는 사실 적은 제작비라고는 할 수는 없겠네요. 그렇죠. 특히 곡성 같은 경우는 뭐 폭발신이나 뭐 이런 큰 뭐 그런 것도 없었는데 80억을 다 어디다 썼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네, 뭐 큰 금액이죠. 그렇군요. 한국 영화도 이제는 헐리우드에서 네. 이렇게 눈독 들여 보는 영화가 됐다는 말이 일정 부분에서 굉장히 기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회사 쪽에서 보면은 참 그냥 뭐 돈이 되니까. 뭐. 그렇죠. 그렇죠. 한국 누적 관객 수들을 봐도 한국 영화를 보시는 이제 국민들이 네.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네, 자국 영화 점유율이 뭐 50% 이상에 뭐 매년 1,000만 관객이 넘는 영화가 뭐 두세 편 정도 나오면 뭐 그렇죠. 꽤 큰 영화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인구수에 비해서 네. 굳이 작은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오늘 읽어드릴 영화 곡성. 케이씨가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네. 벌써 애청자가 생겼을까요? 우리 듣겠네요. 네.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줄거리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그 곡성이라는 외진 마을에 그 외지인이죠. 일본인이 들어오면서 예, 끔찍한 살인 사건이 벌어져요. 네네. 네, 그걸 이제 중구라는 이제 주인공 경찰이 파헤치면서 생기는 일들인데요. 뭐 사람을 의심하고 뭐 이러면서 일광 황정민이죠. 그 무당을 불러서 굿도하고 이러면서 이제 벌어지는 선과 악을 다룬 오컬트적인 영화라고 할 수 있죠. 아, 네. 아주 짧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곡성이 벌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객 동원수가 네. 600만 이상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네. 많은 분들이 보셨고 여기서도 동시 개봉을 했었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내용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줄거리적인 요소보다는 곡성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장면들이 많아서 많은 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질문들을 우리 그 한국의 많은 영화 잡지사들에서 감독과 인터뷰를 한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네. 오늘은 그 중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네. KC가 이렇게 준비해 오신 게 있는데 네. 제가 준비했을까요? 네. 누군가 했겠죠. 네, KC가 준비해 오신 걸로 우리 그 질문들을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요. 네. 첫 번째 질문 굉장히 좀 애매한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첫 번째 질문, 사람들은 어떻게 좀비가 되었는가? 그렇죠. 좀비가 나오죠. 좀비가 나오나요? 아, 우선 처음부터 말씀드리고 가고 싶은 게 이 영화는 상당히 불편한 영화예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설명을 확실하게 해주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뭐 혹 자들은 뭐 다 보여줬는데 왜 모르냐 뭐 이러는 분들도 있는데 끼어 맞추다 보면은 좀비가 그 외지인이죠. 네네. 그 사람이 무엇 왜 뭔가를 위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주술적인 뭔가를 하죠. 네네. 그게 실패함으로 인해서 뭐 죽은 몸에 다시 혼이 들어가서 살아나서 좀비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네. 나홍근 감독이었나요? 나홍진 감독입니다. 네 나홍진 감독 정정합니다. 나홍진 감독님은 이렇게 답을 해줬네요. 그들은 좀비가 아니다. 답은 좀비가 아니랍니다. 네. 영화를 만들기 위해 빙의된 사람들의 증상을 여러 취재했는데 이상한 동작, 피부 발진, 공격성 같은 증상을 보인다. 극단적인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 해서 그들의 증상을 모두 과장하고 조합해봤더니 좀비에 가까운 모습이 되어버렸다. 좀비가 이런 건가? 그러면 장난 한번 쳐볼까는 생각이 있었다라고 나홍진 감독은 지금 얘기를 했네요. 네, 결국에는 그렇죠. 결국에는 좀비가 아니었던 거예요. 네. 좀비가 아니라면 지금 나홍진 감독의 의도대로라면 귀신에 빙의된 사람들, 네. 그다음에 즉 귀신 들린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 건데요. 우리에게는 좀비로 비춰졌네요. 네. 뭐 영어로는 언데드라고 표현하는데. 그럼 결국에는 감독의 의도대로 됐다고 보면 되나 아니면 개연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제 생각은 개연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맥거핀이라 그러죠. 이제 뿌려놓은 건 많은데 이게 너무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려고 많이 뿌려놓다 보니 이게 좀 혼란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네요. 처음 시작부터 이런 혼란을 주고 시작했던 곡성. 또 재밌는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도 감독은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 일본 사람 외진으로 나왔었죠. 네네. 쿠니무라 준 씨였는데요. 마을에서 벌어지는 살인사건과 관계가 있다는 소문이 떠돌았고 일본 사람은 박춘배 사진을 놓고 뭔가 이상한 의식을 하는데 그를 구원하려는 것인지 해하려는 것인지 짐작하기 어렵다. 네. 이 부분도 지금 보면은 계속 첫 장면부터 이 일본 외진이 등장을 해요. 네. 알 수 없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사람들한테 계속 저 이 인물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시키죠. 네. 결국에는 그 사람이 모든 일의 원흉이라는 생각을 갖게끔 대사를 만들고 그 대사를 또 배우들이 역할 수행을 해나가는데 네.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네. 어쨌든 결론을 보면 쿠니무라 준이 나쁜 게 맞는 거죠. 근데 처음에 이 사람을 의심하게끔 만들어 놓고선 또 중간에 무명 일광 뭐 이렇게 등장시키면서 또 쿠니무라 준이 막 우는 모습이라든지 그렇죠. 뭐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 사람이 또 아닐 수 있겠다라고 또 생각을 하게 만들죠. 나름 감독의 복선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복선이라기보다는 네. 맥거핀적인 요소가 좀 크죠. 처음에 어떻게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을 보면은 처음에 네. 이제 돼지가 나와요. 네네. 근데 이제 거기 정육점 이제 주인도 나오고요. 네. 근데 돼지가 그 버섯 환각작용이 있는 그 버섯을 먹고 그 돼지를 먹었기 때문에 이 곡성에 있는 사람들이 환각 모두 다 환각에 걸려 있다라고 판단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글쎄요, 그건 그렇죠. 아닌 것 같고 환각이라고 하기에는 좀 과한 네네네 장면들을 묘사하고 연출을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여기서 또 재미있는 얘기를 감독이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장에서 가서 제사진을 닭을 사면서 흥정하기까지 한다. 이 부분도 아까 말한 그 메커핀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예,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마디라네요. 나는 관객에게 미끼를 던졌다. 인간적인 몇몇 장면을 보여준 뒤 그날 밤 일어나는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외지인이 마을을 구원하려고 하는 행위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짐작하게끔 하는 디자인을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네, 뭐 의미 없이 던지고 회수를 안 하는 장면들이 좀 많았죠. 네, 그렇죠. 그 뭐 장모님이죠 주인공의 네네. 그 뭐 약을 먹이는 장면이라든가 굳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심을 하게 하는 거죠. 그 버섯에 의한 환각작용인가라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글쎄요. 저는 그냥 떡밥을 던지고 회수를 안 했다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네요. 이쯤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네요. 청취자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가 하고 있는 얘기들은 지극히 주관적인 얘기입니다. 네. 객관성이 없을 수도 있으므로 잘 유념해서 들어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네. 오컬트란 장르를 빙의한 네. MMO한 영화의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거 치고는 근데 몰입력은 엄청났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저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뭐 주변에서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 평생 자기가 봤던 영화 중에 최고의 네. 걸작이었다. 아, 영화를 몇 편 안 보셨나 보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 두 편 정도 보시지 네. 않았을까? 아, 예, 그런 것 같네요. 네,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 다음에 또 논란이 일었던 장면이 있어요. 네. 바로 일광의 굿장면인데요. 네, 네, 그렇죠. 딸 역할로 나왔던 김환희 씨, 효진 네. 역할이었죠. 네, 네. 경찰의 딸 역할, 곽도원 네. 씨의 딸 역할로 나왔던 김환희 양이 여기서도 저희가 좀 혼란스럽죠. 이 사람이 과연 이 딸이 네. 귀신이 된 것인지 네. 귀신이 들었다고 보면 되겠죠. 네, 그렇죠. 네, 귀신이 들어서 누워 있고 네, 평소 안 하던 행동을 하거나 뭐 안 먹던 음식을 먹는다던가 네네.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그렇죠. 귀신이 들었고 네. 또 곽도원은 이 딸의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멀리서 네. 유명하다는 무당을 데리고 옵니다. 네. 바로 황정민 씨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굿판이 벌어지죠. 네. 그래서 살을 날린다고 표현하는데 네. 여기서 교차 편집으로 우리들을 굉장히 또 한번 혼란스럽게 했어요. 네. 그 황정민이 굿을 하고 그 외지인이 네네. 그 어떤 주술 같은 의식을 행하면서 그 교차 편집을 하죠. 네네. 황정민이 무언가를 할 때마다 이 외지인도 뭐 고통스러워한다든가 뭐 하얀 닭의 목을 자를 때 여기서는 뭐 검은 닭의 목을 자라서 피를 낸다든가 하는 등의 교차 편집을 통해서 마치 황정민이 정말 그 외지인에게 살을 날리는 것처럼 했는데 장면을 잘 보면은 그 정승 같은 걸 눕히고 황정민이 네네. 그 대목 같은 걸 박는 장면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위치를 보면 그 효진이가 네네. 그 딸이죠. 네. 딸이 아파하는 부위와 같아요. 이런 걸로 유추해 봤을 때 황정민은 외지인에게 날린 게 아니고 효진에게 살을 날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예, 지금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이죠.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나 감독의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혼선을 줄 수 있는 편집 효과를 통해서 사람들의 네. 이슈화가 되는 부분에 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피드백들을 들어보면 거의 그런 것에 만족을 느끼더라고요. 네, 감독이 어디선가 그랬을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댓글로 쓰고 이런 걸 모든 걸 본다고. 그러면 뭐, 뭐 악성 댓글은 곡성에 좋지는 않지만 자기한테는 뭐 좋은 거라 자기는 다 읽어본다고 하더라고요. 소통을 좋아하는 감독이네요. 네. 아 그러면은 영화가 아니라 네. 그 개인 인터넷 방송을 하는 게 어찌 보면 이분한테는 네 뭐 마리텔이라든가 네, 더 네. 희열을 줄 수 있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네. 적극 권장해드리고 싶네요. 네.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네. 이분한테 그 권장을 하는 걸로 하고 이 부분은 결국에는 우리는 끝까지 네. 끝을 봤을 때는 알게 되는 거죠. 네. 아, 알게 된다고 하기보다는 끝도 애매모호하죠. 결말도 뭐 오픈 형식으로 만들어놔서 사실은 이제 감독이 말하길 마지막에 삭제한 장면이 있다고 해요. 네네. 그 일광하고 그 외지인이 네. 한 차를 타고 같이 가는 장면인데 네, 의심을 더 증폭시키기 위해서 뭐 삭제했다라고 했었거든요. 네네. 그 장면이 있었으면 더 확실했을 텐데 네, 그 장면이 빠지고선 네, 그렇죠. 완전한 열린 결말이 돼서 이게 좀 열린 결말은 열린 결말인데 살짝 엉성해졌죠. 그렇죠. 엉성해졌다는 표현 참 마음에 듭니다. 굉장히 엉성한 영화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지금 논하고 있는 모든 이슈화된 부분들을 보면 네. 대부분 비슷한 본질의 퀘스천들이에요. 네. 개연성. 네, 그렇죠. 오컬트 장르가 가져야 될 컨벤션이 부재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개연성의 문제들. 네. 근데 나 감독은 그 모든 질문의 답을 오컬트 장르라는 것으로 무마시키고 있는 듯한 느낌이 사실 들거든요. 다음 질문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무명은 왜 피해자의 물건을 가지고 있었는가? 여기서 나오는 무명이 누구였죠? 네. 천우희 씨가 맡았죠. 그 제 생각으로는 아마 그 지역을 지키는 산신령 예, 뭐 그 후계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쪽 같은 일을 하는 쪽 무당 쪽인데 그 좀 선한 네, 뭐 그런 쪽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 것 같네요. 이렇게 케이시랑 좀 재밌게 곡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 네.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어요. 아쉽게도 벌써요. 아쉽네요. 이번 주에 다 못한 곡성의 얘기는 제 2탄으로 다음 주에 들려드리는 걸로 하고요. 네. 첫 방송 함께한 소감이 어떠셨는지? 많이 떨리네요. 재밌기도 했는데 너무 떨려서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너무 잘하셨어요. 다음 주부터는 더 잘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담 주시는 건가요? 네, 부담 드릴 거예요. 혹시 영화를 함께 보시기를 또 원하시는 청취자분들 계시면 바로 네.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네요. 헬로우 고스트란 영화가 있습니다. 고아로 태어나서 평생을 외롭게 살아온 주인공은 어느 날 자기 주변을 맴도는 귀신들을 보게 됩니다. 귀신들을 쫓아내려면 그들의 소원을 풀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귀신들의 소원을 하나씩 풀어주는 동안 주인공은 자신이 혼자가 아니었던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단지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문득 인생의 앞길에 안개가 드리워진 것처럼 가야 할 길을 몰라 힘들어하는 젊은 친구들을 생각해 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어도 아무도 없는 것 같이 외로운 이들.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보는 건 어떨까요? 혼자인 것 같던 삶이 함께하는 이들로 행복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또 오해영의 다른 수록곡이죠. 흩어져 보내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를 읽어주는 남자의 권윤이었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Sky.